태양절경축 조선영화감상 모임이 6일 평양의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영화감상 모임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, 영화예술 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해방된 조국 땅에 인민의 첫 대학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대학 과정을 마친 김일성 종합대학 제1기 졸업생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감명 깊게 형상한 조선예술영화 졸업증을 감상했습니다.